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1994년의 크리스마스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우리들 모습은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언제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똑같은 캐롤에 똑같은 크리스마스 카드. 그런데 똑같은 게 또 있더군요. 뛰어난 정치 감각, 강한 리더십, 국제통, 솔선수범, 학구파, 매사 적극적, 성격 원만, 어느 분야의 일가견. 새로 입각한 강요들의 하마평인데요. 얼굴은 다르지만 지난번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언제나 똑같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뭔가 좀 다른 거 없을까요? 영화 댄싱 히어로 중에서 Kisses, Kisses, Kisses, Perhaps, Perhaps, Perhaps 도리스 데이의 음성으로 오늘 FM 영화음악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좀 특별하게 보내셨습니까? 적어도 오늘 제가 받은 편지 중에는 그래도 특별한 것들이 많네요. 서울 강서구 화곡팔동의 신현주 씨, 시언니와 같이 듣고 싶다는 그런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시언니 얘기를 적어주신 분은 처음인데요. 김소희 씨 함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충북 청주 대성동에서 김영아 양이 신청하신 곡 댄싱 히어로 중에서 프라이스였어요. 자, 오늘 시네마 천국 시간입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이 바로 그 한 달에 한 번 있는 날인데요. 오늘의 시네마 천국은 영화 광대를 고대하시는 영화 한 편 준비했습니다. Blood Simple, Raising Arizona, Miller's Crossing, 그리고 바톤 핑크를 만들었던 코엔 형제의 신작, 허드서커 팍스인데요. 허드서커의 대리인이란 뜻이죠.

개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화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장잡힌 천재들의 광기어린 도전장.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화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섭. 처음 만났지만 그 남자의 향기라면 유혹받고 싶었다. 신선한 향기 맥스웰 블루펜. 누구야 저 남자? 새로 왔어요. 신선한데? 맥스웰 블루펜. 94년 한 해 동안 저희 현대자동차를 아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자동차는 새해에도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1958. Anyway, for a few more minutes it is. Come midnight, it's gonna be 1959. A whole nother feeling. The new year. The future. 한 노인의 나레이션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때는 1958년 12월 31일. 시간은 자정 몇 분 전. 뉴욕 맨하탄의 마침루 위로 한방눈이 소록소록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드서클사의 45층 빌딩이 클로즈업 되는데요. 빌딩 꼭대기의 커다란 시계 옆으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창문을 열고 난간에 올라서는 사장 노빌 반스 씨. 그가 왜 이러는지 영화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Norville really gonna jelly up the sidewalk? Well, the future, that's something you can't never tell about. But the past, that's another story. 먼스라는 시골에서 출발한 고속버스 한 대가 막 뉴욕에 도착합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 중에는 대학을 갓 졸업한 노빌 반스도 끼어 있습니다. 그는 우선 사원 모집 게시판을 훑어보지만 한결같이 경력 사원만 모집한다고 써 있습니다. 반스는 크게 낙담하면서 뒤돌아서는데요. 때마침 신문 한 장이 바람결에 날려와서 그의 다리를 감습니다. 그 신문을 훑어보는 반스. 어떤 글귀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The future is now. 미래는 바로 지금이다. 바로 허드서커사의 신입사원 모집한 거였죠. 신입사원을 뽑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면 어떠랴. 반스는 허드서커사를 향해서 터덜터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허드서커사 빌딩 45층의 중역 회의실에서는 연말 결산 보고가 한창입니다. 보고 내용은 올해도 허드서커사가 괄목할 만한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정인 허드서클 씨의 안색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In short. 허리치면서 회중시계를 꺼내 말없이 밥을 주는 허드서클 사장. 시계를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헛기침 한번 하고 시가 한번 피우고 와이셔츠 소매 단추를 잠그고 그리고 회의 테이블에 올라섭니다. 그리고는 마치 100m 경주라도 하듯이 창문을 향해 돌진합니다. 미스터 하드서클. 사장이 창을 뚫고 뛰어내린 순간 정호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말 그대로 하이눈입니다. 사장이 유언도 남겨놓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밥숟가락을 놓아버렸으니 중역들은 회사가 어찌 될까 걱정입니다. 이제 허드서클 사장 지분의 주식을 일반에 공개해야만 되고 그러면 회사 운영권이 누군가에게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때 교활하고 욕심 많은 이사 시드니 머스 버거가 천천히 입을 열더니 멍청이 한 명을 새 사장에 취임시키면 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질 테고 그러면 자연히 주식값도 폭락할 텐데 그때 우리가 싸게 왕창 사버리자 이런 아이디어를 중역들에게 제시하죠. 한편 허드서클사의 우편 사원으로 취직한 노빌 반스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달해야 될 우편물은 산더미처럼 쌓이고 어떤 부서가 몇 층에 있다는 이야기는 암만 들어도 헷갈리고 그리고 업무를 지시하는 담당 상사의 말투는 마치 욕설 같습니다. 블루 레터. 우편실에 블루 레터가 막 도착했습니다. 블루 레터는 오직 이사급에게만 전달되는 우편물인데요. 언제나 나쁜 소식만 적혀있기 때문에 블루레터가 도착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비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배달 사원들은 모두 숨습니다. 애기 가득 낀 블루레터를 어느 누가 배달하고 싶겠습니까? 오직 노빌 반스만 블루레터가 뭔지 몰라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어정대죠. Hey, yo! Yeah, you, Bonds! You don't look busy! Think you can handle a blue letter? This letter was sent down this morning by the big man himself. 이번 블루레터는 자살한 사장 허드서크 씨가 시드니 이사 앞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달의 임무는 멍청한 표정으로 어정거리던 만스에게 떨어집니다. 만스는 벌벌 떨면서 블루레터를 받아들고는 벌벌 떨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벌벌 떨면서 시드니 이사의 방에 들어섭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뭐 때문에 이사실에 왔는지도 깜빡 잊어버리고 이것저것 헛소리만 주서대지요. 그런데 시드니 이사가 만스를 힐끗 한번 쳐다보는가 싶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렇게 멍청하게 생긴 사원은 처음이니까요. Let's get to know one another, shall we? Let's chat. Man to man. 시드니 이사는 시가를 만세 입에 물리고는 불까지 붙여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And weren't blessed with much education. Well, I'm a college graduate. 하지만 반스가 고학력자임을 알고는 김이 새버린 시드니 이사. 반스에게 꺼지라고 소리치면서 반스의 입에 물린 시가를 잡아뺍니다. 그러자 반스는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그저 시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빨을 앙담하지요. Not even behind your back. No, as a matter of fact, they voted me most likely to succeed. You're fired. Get your feet off my desk. Get out of my office. 반스 입에서 시가를 빼낸 시드니 이사. 불 붙어있는 그 시가를 아무데나 던져버리는데요. 하필 서류 뭉치 위에 그 시가가 떨어져서 곧 불이 납니다. 그러자 반스는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Mr. Bumstead is threatening to leave the building. I'm on my way down. We need the first page of the contract to be typed with copies for the legal affairs. Yes, Mr. Asperica. Yeah. 불 끄려고 식수 항아리를 들고 오지만 거꾸로 들고 오는 바람에 물을 다 쏟고 할 수 없이 쓰레기통에 불붙은 서류를 집어넣고는 발로 밟아 불을 끄려 했지만 이번에는 쓰레기통에서 발이 빠지지 않습니다. 반스는 할 수 없이 불붙은 쓰레기통을 창문으로 집어 던집니다. Yeah. 그 통의 중요 서류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날립니다. 그러자 시드니 이사가 서류를 잡느라 허우적대다가 그만 창밖으로 떨어집니다. Don't worry, Mr. Musburger. I got you. I got you by your pants. Pants.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만스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반스는 시드니 이사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사장 취임식장에 웃음이 흥건합니다. 반스는 좋아서 웃고 반스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기가 차서 웃습니다. 반스가 사원에서 일약 사장에 취임한 것이죠. 그런데 멍청하게 웃는 그의 모습이 전국의 주요 신문에 일제히 실리면서부터 허드서크사의 주식은 서서히 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Much 후 새 사장 반스는 한 수다스런 아가씨를 사무실로 안고 들어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가씨가 졸도를 했고 그런 그녀를 반스가 안고 온 것이죠. 하지만 그녀의 실제 신분은 알겟 신문사의 취재기자 에이미 아처입니다. 사원에서 졸지에 사장이 된 반스를 취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여자인 척하는 에이미. 인디애나주 먼씨가 고향이라고 거짓말합니다. 먼씨, 바로 반스의 고향이죠. A little town you've probably never heard of. Muncie, Indiana. You're from Muncie? Why, yes. Do you know it? Banson은 신바람이 납니다. 고향 사람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즉석에서 먼씨의 찬가를 불러제낍니다. 에이미도 얼렁뚱땅 따라 부르지요. Eagles. 그녀가 모르는 노래를 억지로 꽤 맞춰서 불렀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누구나 눈치챌 만한 것도 만스는 모릅니다. 게다가 신바람이 난 나머지 곧바로 그녀를 자신의 비서로 채용하죠. 그리고 그 며칠 후 만스에 대한 기사가 에이미 아처 기자의 이름으로 신문에 대서 특필됩니다. 헤드라인하여 허드서커사의 전능한 돌대가리. 하지만 사장 만스는 비서 에이미 스미스가 자신을 전능한 돌대가리라고 휘갈긴 에이미 아처 기자인 줄은 꿈에도 모르죠. 더구나 에이미 스미스, 아니 에이미 아처는 허드서커사에 뭔가 음모가 숨어있다는 것도 직감합니다. 그래서 비서 업무가 끝나도 퇴근하지 않고 남았다가 회사 구석구석을 조사해 나갑니다. 시드니 이사의 방을 엿보는 에이미 아처.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What you doing down there, Miss Archer? Huh? Who are you? How did you know who I am? I expect old Moses knows just about everything. 바로 이 영화의 나레이터요, 시계 관리인 모세 영감인데요. 그는 그녀가 실제로 누군지 또 회사가 어떻게 돼가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마디 말을 덧붙입니다. 노빌 반스는 생각처럼 전능한 돌대가리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이라고요. Glad to know you, Barnes. And this is Zebulon Cardoza, one of Hudsucker's largest and most loyal stockholders. What's this I hear about you being an imbecile? What's ailing you, boy? Last week, my stock was worth twice what it is now. I'm thinking about getting out in a whole kit and caboodle of it, boy, unless I see a vast improvement. 허드서커사의 연례 주주 파티장. 주식 시세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 판이라 만스 사장을 좋은 얼굴로 대하는 주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Texas Busa meet Naval Mentors. Ladies and gentlemen, 게다가 만스는 쓸데없이 입을 놀리다가 화난 주주에게 얻어맞기까지 하죠. 하지만 만스야 얻어맞던 꼬꾸라지던 파티는 무르익어 갑니다. Take one fresh and tender kiss and one stolen night of bliss. 초대 가수인 빅 데네타가 무대에 올라와서 Memories are made of this라는 노래를 부를 즈음 반스 사장은 베란다에 서서 아까 얻어맞은 부위를 얼음찜질하고 있습니다. 에이미가 그런 그에게 다가옵니다. 노빌? What happened? Oh, nothing really, just the more timid investors are no longer running for cover. Let me look. 반스를 위로하는 에이미. 하지만 반스는 자신을 때린 사람을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모자람을 깨우쳐줬다고 감사해 하지요. 에이미는 이처럼 바보같이 착한 반스에게 마음이 기웁니다. 그래서 자신은 비서가 아니라고 고백하지요. You do. I understand you're not very skilled yet in the secretarial arts, and I'll let you in on a little secret. I'm not that skilled as president. I know. 그런데 반스는 엉뚱하게 자신 역시 아직 노련한 사장이 아닌데 어찌 금방 노련한 여비서가 될 수 있겠냐며 에이미를 위로하게 되죠. 그래서 에이미는 이곳 주주총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은근히 경고합니다. 하지만 반스는 너무 순수해서 그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그러면서 힌두교의 전생 이야기를 꺼냅니다. A gazelle with long graceful legs gambling through the underbrush. Perhaps we met once. A chance encounter in a forest glade. I must have been an antelope or an ibex. 에이미는 뿔 달린 가젤 양이었고 자신은 영양이었을 거라고 말하는 반스. 그러면서 분명히 전생에 만난 적이 있었을 거라고 덧붙이죠. 반스의 순수하고 낭만적인 속삭임에 에이미의 마음은 더욱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반스가 문득 키스를 해달라고 합니다. 내일 중역 회의 때 상품 아이디어를 발표할 예정인데 아이디어가 채택될 수 있도록 행운의 키스를 살짝 해달라는 거죠. I gotta show Sid and all the guys I deserve their confidence. Tomorrow's my big presentation of the board. Oh. Kiss me, Amy. Kiss me once for luck. Sure, Novak. Sure. 반스에게 키스하는 에이미. 하지만 그 키스는 행운의 키스에만 그치지 않고 정열적인 키스로 이어지죠. 다음 날 중역 회의실 사장 반스는 이사들 앞에서 자신의 상품 아이디어를 발표합니다. 둥그런 플라스틱 테를 허리로 열심히 돌려 보이는데요. 이사들은 모두 한심한 표정입니다. 그런데 시드니 이사가 반스를 지지하고 나섭니다. Just exactly what Hudsucker Industry needs at this juncture. Sure. Even a blind man can tell you there'll be an enormous demand for this. 시드니는 아예 이 발명품을 대량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판매하자고 부추기지요. 이 멍청한 플라스틱 테야말로 허드서커사의 주식을 완전하게 폭락시킬 최상의 제품이었으니까요. 발명품의 이름은 훌라후프로 결정되고 곧 대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개당 1달러 79센트의 소매상의 선을 보입니다. 하지만 시드니 이사의 예상대로 훌라후프는 단 한 개도 팔리지 않습니다. 반값으로 내려도 팔리지 않고 25센트에 두 개를 준다고 해도 팔리지 않고 심지어 뭐든지 다른 물건을 사면 끼워준다고 해도 한 개도 나가지 않습니다. 화가 난 소매상들은 훌라후프를 길에다가 마구 내버리죠. 그런데 그중 하나가 한참을 굴러가더니 한 꼬마의 발 앞에 멈춥니다. 꼬마는 그 훌라후프를 주워서 천천히 돌리기 시작합니다. 허리로 돌리고 발목으로 돌리고 목에 걸어 돌리고 마침 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국민 학생들이 입을 딱 벌리고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 국민 학생들이 가게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때부터 훌라후프는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하죠. 아울러 허드서버사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록웰 뉴스 presents Tidbits of Time. World News in Pictures. 노빌 반스는 훌라후프 덕분에 이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연일 기자들이 몰려들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공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법. 바보같이 순수했던 반스도 조금씩 변합니다. 훌라후프 모델과 스캔들을 뿌리고요. 사장실에 실내악단을 데려와 연주시키죠. 그리고 안마사와 손톱 소재사까지 고용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이미가 사장실로 뛰어들어옵니다. Don't you remember how you used to feel about the hoop? You told me you were going to bring a smile to the hips of everyone in America, regardless of race, creed, or color. Finally, there'd be a thingamajig that would bring everyone together. Even if I kept them apart spatially. You know. 반스를 마구 질책하는 에이미.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자 그녀는 반스의 뺨을 갈기더니 사표를 내고 나가버립니다. Yes, love him. When he was just a swell kid with hot ideas, it was in over his head. But now your head's too big to be in over. Hey. Consider this my resignation. Oh! Effective immediately. 칼맨같이 생긴 여자와 춤을 추는 반스. 그런데 이건 꿈입니다.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단꿈을 꾸고 있는 반스를 누군가가 깨웁니다. Buddy, say buddy. Buddy, you busy? 과거 우편 사원 시절 친구였던 이 회사 엘리베이터 보이 버즈지요. 버즈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가 설명하는 아이디어는 컵에 입을 대지 않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기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트로인데요. 이름까지 이른바 버즈 빨대라고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반스는 자신을 사장이 아니라 친구로 대하는 버즈가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단꿈도 깨웠고요. 그래서 잘만 하면 세계 최초의 스트로우가 될 뻔했던 그의 아이디어를 묵살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를 아예 해고시켜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드니 이사가 신문 스크랩북 한 권을 반스의 코앞에 들이밉니다. No, the problem is we hired that dame spy as it turns out. She must have gotten to that elevator schmuck and her paper is going to town. 스크랩북 안에는 올해 필리처상을 수상할 에이미 안처의 사진과 그녀가 쓴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기자를 비서로 채용하는 바람에 회사 정보가 다 새어나갔으니 다음 주총 때 사장 해임 건의안을 올리겠다는 시드니 이사. 그뿐만 아닙니다. 며칠 뒤 시드니 의사는 정신분석학자까지 동원하죠. 반스를 아예 정신병자로 몰아서 병원에 가둘 계획인 겁니다. Washed up. 그리고 언론에다가는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훌라우프는 원래 엘리베이터 보이 버즈의 아이디였는데 만스가 훔친 거라고요. 그리고 에이미의 신문사는 확인도 않고 그걸 기사화해버립니다. 특종 중에 특종이었으니까요.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던 에이미 아처가 오히려 사표를 내죠. Will you call me? You Phoenix son of a... No, then! What? Oh, look who's here. Amy Archer, priceless Superpool winner. 최근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감당하지 못해 술집에서 그저 술만 퍼마시는 만스. 그런 그를 에이미가 찾아왔습니다. It's hard to admit when you've been wrong. If you could just find it. 그녀는 신분을 속이고 비서 일을 한 것에 대해 용서를 빌지만 만스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남겨두고 술집을 뛰쳐나오죠. 만스는 비틀거리며 거리를 헤맵니다. 그러다 자신이 파면시켰던 버즈와 우연히 마주치죠. Hey, why don't you watch me? Hiya, buddy. Out on the town, huh? Guess what, buddy? Mr. Sid says I could have my old job back. I deserve a second chance, he says. Huh? He said? Yeah, turns out old Bucket Butt isn't such a bad guy after all. Buzz, that's wonderful. But he told me you stole that swell hoop idea from me. What gives? Buzz, I would never. Gee, that was a swell idea. And Sid says you stole it. What are you waiting on, Clarence? Pop him one. But Buzz... 반스는 버즈에게 한 방 맞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지나던 행인들조차 반스를 알아보고는 그에게 욕을 퍼붓지요. 사기꾼이라고요. 반스는 일어나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를 사람들이 지쫓습니다. 45층의 사무실로 도망쳐 올라온 반스. 예전 사원 시절 때 입었던 작업복을 꺼내 입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난간에 올라섭니다. 여기가 바로 영화의 시작 부분이었죠. 반스는 아래를 쳐다봅니다. 아찔하죠. 겁이 덜컥 난 반스는 뛰어내리는 것을 포기하고 열린 창 쪽으로 조심조심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시드니의 신복이 그 창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바람에 깜짝 놀라 발을 헛딛는 만스. 하지만 떨어지기 직전에 손으로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빌딩의 벽에 대형 시계가 밤 12시 자정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손이 미끄러지면서 떨어지는 만스. 만스의 비명소리와 시드니의 웃음소리가 교차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참 떨어지던 만스가 10층 높이쯤에서 공중정지해버렸습니다. 빌딩의 대형 시계도 멈췄고요. 갑자기 세상이 정지해버린 걸까요? 잠시 후 시계 관리인 모세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Strictly speaking, I'm never supposed to do this. But have you got a better idea? 주인공을 살리긴 살려야 될 텐데 뭐 별다른 아이디어가 있어야죠. 모세의 반스 살리기. 즉 모세가 대형 시계의 톱니바퀴에 막대 빗자루를 꽂아서 시간을 정지시킨 겁니다. 공중 정지한 채로 눈만 깜빡거리는 반스. 그에게 천사 차림의 고 허드 서클 씨가 노래를 부르며 날아옵니다. She'll be coming round the mountain when she comes. She'll be coming round the mountain when she comes. She'll be coming round the mountain. She'll be coming round the mountain. She'll be coming round the mountain when she comes. She'll be coming round the mountain, I said, coming round the mountain, oh yeah, coming round the mountain when she comes. Love that tune. How you doing, kid? Mr. Hudsucker? Hudsucker 씨가 자신이 보냈던 블루레터는 어찌 됐냐고 만세에게 묻습니다. I see you've been having some problems with the board. I guess Sydney's putting the screws to you, huh, Norman? Norval. Yeah, yeah. Well, say what you like about the man's ethics. He's a balls-to-the-wall businessman. Beat you any way he can. Straight for the juggler. Very effective. Any particular reason you didn't give him my blue letter? Jesus, Norman. 사원 시절 시드니에게 전해주러 갔다가 졸지에 사장이 되는 바람에 건네줄 틈이 없었던 블루레터. 네. 바로 만스의 작업복 호주머니에 얌전히 잠자고 있었습니다. 반스는 호주머니에서 블루레터를 꺼내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있지요. I keep you from jumping out any more windows. Blue letter from the desk of Waring Hudsucker to Sidney J. Musburger regarding my demise. Dear Sid, by the time you read this, I will have joined the organization upstairs. 시드니 이사 보아라. 내가 죽은 후 새로 선임된 사장은 나의 모든 주식 지분을 상속받는다. 이것이 나의 유언이다. I assume this will be you, Sidney. If not, if the board should choose someone else to be the new president, then have titty toenails. That'll show the bastard. 반스가 황홀한 표정으로 블루레터를 계속 읽어내려갈 즈음 시계관리인 모세에게 시드니의 신복인 대머리 관리인이 달려듭니다. Failure should never lead to despair. The despair looks only to the past. In business... 모세의 일격에 대머리의 틀니가 빠져 달아납니다. 열받은 대머리 칼을 꺼내듭니다. 그러자 모세도 톱니바퀴에 꽂혀있던 빗자루를 뽑아듭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시계의 톱니바퀴가 재작동되면서 시간 정지가 풀리고 만스도 다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땅 위 불과 1m 지점에서 만스는 다시 공중 정지됩니다. 이번에는 대머리에 빠진 틀니가 톱니바퀴에 걸린 것이죠. 땅에 내려선 반스는 그 길로 에이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뜨겁게 입을 맞춥니다. And so began 1959, the new year. When he learned that Norville owned the company, old Sidney was upset at first. It's a good thing Doc Bromgrenbrenner was there. Sidney? Because he was able to keep Sidney from... 1958년의 새해 첫 아침. 이번에는 시드니 이사가 45층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끌어내려져서 정신병원에 수감이 되고 사장이자 대주주인 노빌 반스는 이사들 앞에서 새 발명품을 설명하죠. 이번 발명품은 플라스틱 원반인데요. 그것을 부메랑처럼 던져 보입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정말 코엔 형제의 영화답게 아주 독특한 느낌이 전해지죠? 허드서커 프록스의 엔드 타이틀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시네마 천국이었어요. 자, 또 굉장히 색다른 카드를 제가 받았어요. 이걸 팔절지라고 하나요? 팔절지 크기의 대형 카드인데요. 명숙이와 연진이의 마음을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사재원 씨, 동작구 흑석삼동의 정명화야, 지승학생, 서울 동대문구 제2동의 정현진 씨, 또 유세진 양, 그리고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서 최민정 씨의 카드도 그 마음도 잘 받았고요. 경기도 송탄 서정동의 백선희 씨, 대구의 비빔밥 친구네요. 장호식 군, 또 경기도 안산 월피동에서 이현승 양, 서울 양천구 모고동에서 장덕현 씨의, 아, 정말 예술 같은 초상화네요. 제 초상화와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 함께 다 잘 받았습니다. 송파구 문정동의 지재진 씨, 서울 강남구 도곡일동의 이희나 양, 대구 동구 신천사동의 문석호 씨도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곡은요. 영화 코리나 코리나 중에서 테드 호킨스의 노래 코리나 코리나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코리나 코리나 Where you been so long Corina, Corina Where you been so long Ain't had me no laughter Since you been gone I got a bird that whistles And a robin that sings Got a bird that whistles Got a robin that sings Ain't got Corina Don't mean a thing Corina, Corina You're all my mind Corina, Corina Girl, you're on my mind Just thinking about you I can't keep from crying I met Corina On a Saturday night I bumped into Corina One Saturday night She smiled and told me Everything's alright I saw her walking Down the railroad track Just a strutting and a walking down the railroad track. The train saw coming, started backing back. Corina, where you been so long? Corina, Corina, where you been so long? I ain't had me no loving since you been gone. I ain't had me no loving. You've been gone. I had me no love.